안녕하세요. 2017년 7월 셋째 주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입니다.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가 벌써 방송 1년째에 접어들었어요. 2016년 7월에 파일럿 방송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방송하면서 오늘 17번째 방송인데요. 1년 전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까 버벅대던 것 말고는 별로 지금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엄청 떨었던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덜 떨리는 정도겠죠. 아주 조금씩이라도 점점 나아지겠지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원고를 거의 써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이라든가 뭐 임기응변 같은 것이 필요한 상황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겠죠. 언젠간 잘하리라 믿으면서 잘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로 FM, 저는 천천히 읽다의 핑카나입니다. 뜨겁거나 끈적하거나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무덥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요즘 날씨가 딱 그래요. 해가 나면 너무 뜨겁고 비가 오면 끈적거리고 벌써 여름이 반쯤 지난 것처럼 지루하고 힘들지만 이제 시작이겠죠. 이런 날이면 시원한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다로 달려가고 싶어지는데요. 그럴 때면 와 여름이다 하는 노래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여름이면 자주 들려오는 노래 쿨의 해변의 여인이죠. 나훈아의 노래 말고요. 원곡은 1997년에 나왔더라고요. 벌써 20년 전 노래인데요. 작년에 리마스터링한 노래도 있던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원곡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쿨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바람에 오늘도 한 구절 책을 보다. 어느 때부터인가 라디오를 듣지 않게 됐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외에는 라디오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다. 그 사이 수많은 것들이 생겨났다. 케이블 방송도 생겨났고 인터넷도 생겨났고 휴대용 TV도 생겨났다. 사람들은 이제 심심함을 참지 못한다. 인터넷과 휴대용 TV가 있으니 심심할 틈도 없다. 생각해보면 라디오를 듣는 일은 심심한 마음과 친구가 되는 일이었던 것 같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낙서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공상을 할 때엔 심심함을 떨쳐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심심한 마음을 즐길 뿐이었다. 요즘에 라디오 방송이 수다스러워진 것도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라디오가 인터넷이나 TV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더 재미있는 방송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가끔 예전의 심심한 라디오가 그립다. 김중혁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제는 뒷전으로 밀린 듯한 라디오의 역할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왠지 서글픔이 느껴지는데요. 예전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라디오는 이젠 없어져서 서운하지만 좁은 쪽으로의 변화도 있겠죠. 그중 하나는 지금 듣고 계시는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와 같은 방송을 하는 라디오가 생긴 것이겠죠. 마을 라디오와 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라디오가 생긴 것이 또 새로운 즐거움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가 조금 빈 듯한 심심한 라디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심심한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 많이 들어주실 거죠? 고로 FM 방송은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팟빵 라이브 채널에서 지상파처럼 종일 방송을 하고 있어요. 서울 마을 라디오 동네방네에서는 구로 FM 방송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에 1시간 동안 들으실 수 있고요. 7월부터는 금요일 오후 7시에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를 방송하고 있어요. 어느 심심한 금요일 저녁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곡으로는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들려드릴게요. 하나가 읽어주는 연금술사 네 번째. 2부. 산티아고가 크리스털 가게에서 일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상점 일은 그다지 즐겁지 못했다. 상점 주인은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라느니 하나라도 깨뜨리면 안 된다느니 하루 종일 계산대 뒤에서 잔소리를 해댔다. 그럼에도 산티아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상점 주인은 까다로운 늙은이긴 했지만 적어도 샘이 흐릿한 사람은 아니었다. 산티아고는 그릇 하나를 팔 때마다 적지 않은 판매 수당을 받았고 조금씩 돈도 모을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 계산해보니 지금처럼 일한다면 양들을 다시 되사는데 1년이면 될 것 같았다. 바깥에도 진열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아래 언덕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거예요. 산티아고가 상점 주인에게 말했다. 그런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네. 밖에 그릇을 진열했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릇이 깨지기밖에 더 하겠나? 제가 양들과 함께 초원을 돌아다닐 땐 양들이 뱀에 물려 희생되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위험은 양과 양치기들에겐 삶의 일부일 뿐이죠. 마침 주인은 그릇을 사려는 손님과 흥정 중이었다. 크리스털 그릇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팔리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탕헤르의 가장 번화한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손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 손님이 나간 후 주인이 말했다. 지금 버는 돈으로도 나는 더 잘 살 수 있고 자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양을 살 수 있을 텐데 뭘 더 바라나? 우린 표지를 조차야 합니다. 산티아고는 무심코 대답했다. 그러나 상점 주인은 한 번도 왕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은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았다. 그걸 은혜의 섭리라고 부르지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야. 그런 행운이 따르는 건 자네의 삶이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일세. 늙은 왕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산티아고의 추측과 달리 상점 주인은 점원의 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있었다. 청년이 그의 가게에 나타난 것부터가 이미 하나의 표지였고 금고에 돈이 늘어가면서 상점 주인은 이 스페인 친구를 고용한 걸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생각보다 훨씬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주고 있었다. 사실 후한 판매 수당을 제시했던 것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있어 다시 양치기로 돌아갈 것 같았다. 그런데 자네는 무엇 때문에 피라미드를 찾아가려는 건가? 진열대에 관한 화제도 돌려볼 겸 상점 주인이 물었다. 사람들이 늘 그곳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에요. 산티아고는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며 대답했다. 보물이란 이제 그에게 가슴 아픈 추억일 뿐이어서 가능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피라미드를 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막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본 적이 없네. 피라미드는 그저 수많은 돌들을 쌓아놓은 돌무더기일 뿐이야. 자네도 자네 정원에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네. 하긴 아저씨는 한 번도 여행하는 꿈을 가져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며 산티아고가 말했다. 이틀 후에 상점 주인은 진열대 문제를 다시 꺼냈다. 나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네나 나나 핫산 같은 부유한 상인은 아니니 말이야. 핫산이라면 무리한 지출을 한다 해도 별로 큰 해가 될 건 없지.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 실수를 하면 매일 그 실수에 눌려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건 사실이야. 산티아고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열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 상점 주인이 물었다. 제 양들을 더 빨리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기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기회가 우리를 도우려 할 때 우리도 기회를 도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은혜의 섭리라고 하기도 하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합니다. 늙은 가게 주인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 예언자 마호메트께서는 코란을 주시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부과하셨지.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야. 나머지 계율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라는 것, 라마단 기간엔 금식하라는 것,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네. 상점 주인은 말을 멈추었다. 위대한 예언자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독실한 신자였고 자주 조급한 성격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슬람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계율은 무엇입니까?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틀 전에 자네는 내가 여행하는 꿈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지? 주인이 말을 이었다. 모든 이슬람 신도들이 지켜야 할 다섯 번째 의무는 여행일세. 우리는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성지 메카로 순례여행을 해야 한다네. 메카는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더 먼 곳에 있어. 젊었을 때 난 수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어렵게 이 가게를 시작했네. 언젠가 부자가 되면 메카로 순례여행을 하려고 했지. 한때 꽤 장사가 잘 됐고 돈을 좀 모으긴 했지만 크리스털 그릇이란 무척 깨지기 쉬운 거라서 누구에게도 안심하고 가게를 맡길 수 없었어. 그 무렵 이 가게 앞으로는 메카로 가는 많은 순례 행렬이 지나다녔지. 여러 명의 시종과 여러 마리 낙타를 거느린 돈 많은 순례자도 있었어. 하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 모두들 기쁨에 들떠 순례여행을 다녀오고 집 대문에는 순례여행의 상징물을 걸어놓았지. 순례여행을 다녀온 한 구두 수선장이가 말하길 자기는 거의 1년 동안 사막을 걸어야 했지만 그에 비하면 오히려 가족을 사기 위해 탕헤르의 골목길을 걸어다니는 일이 더 피곤하다는 거야. 그런데 아저씨는 왜 지금이라도 메카에 가지 않는 거죠? 산티아고가 물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메카이기 때문이지. 이 모든 똑같은 나날들, 진열대 위에 덩그러니 얹혀있는 저 크리스털 그릇들, 그리고 초라한 식당에서 먹는 점심과 저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메카에서 나온다네. 난 내 꿈을 실현하고 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까 두려워. 자네는 양이나 피라미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현하길 원하지. 그런 점에서 자넨 나와 달라. 나는 오직 메카만을 꿈으로 간직하고 싶어. 마음속으로는 벌써 수천 번 사막을 가로질러 성스러운 반석이 있는 광장에 도착하고 율법에 따라 그 바위를 만지기 전에 광장을 일곱 바퀴 돌고 있는 나 자신을 눈앞에 그려보았지. 나는 이미 내게 일어날 일이며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 그리고 함께 나눌 대화와 기도까지 상상해보았어. 다만 내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커다란 절망이 두려워 그냥 꿈으로 간직하고 있기로 한 거지. 그날 상점 주인은 산티아고에게 진열대를 만들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꿈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두 달이 더 지났다. 크리스털 상점의 진열대는 손님을 많이 불러 모았다. 산티아고의 셈으로는 앞으로 6개월만 더 일하면 스페인으로 돌아가 양 60마리를 사고 또 60마리를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1년 안에 양떼를 두 배로 불릴 자신이 있었다. 아랍인들과의 거래도 가능했다. 아랍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광장에서의 그날 오후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우림과 툼밈을 사용하지 않았다. 가게 주인에게 메카가 그런 것처럼 그에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꿈일 뿐이었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매 순간 승리자의 후광을 쓰고 타리파에 도착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언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해. 잊지 말게. 늙은 왕이 말했었다. 산티아고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찾은 보물은 이 낯선 땅에 오게 된 것, 도둑을 맞아 빈털터리가 된 것, 그리고 다시 한 푼도 축내지 않고 양떼를 두 배로 불리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다. 크리스털 그릇을 사고파는 일, 무언의 언어, 그리고 표지들 같은 중요한 것들을 배웠으니 말이다. 어느 날 오후 산티아고는 언덕 위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비탈길을 힘들여 올라왔는데 목을 축일 만한 곳이 없다고 불평을 했다. 산티아고는 이제 표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곧장 상점 주인에게 가서 말했다. 언덕을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차를 팔면 어떨까요? 이 근처엔 차를 파는 곳이 이미 많이 있네. 상점 주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크리스털 잔에 차를 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아름다움이거든요. 상점 주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점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저녁 기도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은 뒤 상점 주인은 산티아고를 밖으로 불러냈다. 그는 아랍인들이 피우는 나르길레를 산티아고에게 권했다. 자네 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러나? 늙은 크리스털 상인이 물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양을 다시 사야 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늙은 상인은 나르길레에 새로 불을 붙인 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난 3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해왔네. 어떤 크리스털이 좋고 어떤 크리스털이 나쁜지, 어디에 쓰면 좋은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있지. 나는 내 가게와 그 규모, 그리고 손님들에게 익숙해져 있어. 자네가 크리스털 잔에 차를 담아 팔면 가게 일은 더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해. 좋은 일 아닌가요? 산티아고가 물었다. 다시 말하지만 난 내 삶에 무척 익숙해져 있네. 자네가 오기 전에 나는 내 친구들이 파산도 하고 가게를 키우기도 하며 변화하는 동안 그저 같은 장소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우울했지. 그러나 지금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지금의 이 가게가 내가 바라던 꼭 그만큼의 가게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달라지고 싶지도 않네. 난 지금 이대로의 내 상황이 만족스러워. 산티아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상인은 말을 이었다. 자네는 내게 복을 가져다 주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한 가지를 알게 되었네. 모든 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야. 난 인생에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다네. 하지만 자네는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부와 미래를 보게 만들었지. 내게 여러 가지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하지만 이전의 내 상태보다 더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니 말을세. 팝콘 장수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게 다행이군.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나르길레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아랍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아랍어로 말하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에겐 양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양들은 아랍어를 가르쳐주지는 못했다. 세상에는 분명히 양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양들은 물과 먹이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않거든. 사실은 양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지. 상점 주인을 말없이 바라보며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그때 상점 주인이 불쑥 말했다. 마크툽. 그게 무슨 말이죠? 자네가 아랍인으로 태어났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 상점 주인이 대답했다. 굳이 번역하자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야. 상점 주인은 담뱃불을 끄면서 산티아고에게 크리스털 잔에 차를 담아 손님들에게 팔아도 좋다고 했다. 때로는 인생의 강물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언덕을 올라왔다. 언덕 위에는 시원한 박하차와 아름다운 크리스털 그릇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사람들은 예쁜 크리스털 잔에 담겨 나오는 차를 마시러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내 아내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한 남자가 말했다. 그는 크리스털 잔 몇 개를 사갔다. 그는 그날 밤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기로 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그 비싼 찻잔에 깊은 인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손님 하나는 일부러 들러서 차는 역시 크리스털 주전자로 우려내야 하더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야 향기가 더 잘 보존된다면서 말이다. 또 다른 손님은 동양에서는 크리스털 잔의 마법 같은 효능 때문에 꼭 크리스털 잔에 차를 담아내는 관습이 있다고 말했다. 오래지 않아 크리스털 잔에 담겨 나오는 차에 대한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색다른 가게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언덕 위에 몰려들었다. 크리스털 잔에 차를 담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가게들은 언덕 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나 파리만 날렸다. 상점 주인은 점원 두 명을 더 채용해야 했다. 크리스털 잔과 엄청난 양의 차를 속속 들여놨지만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덕택에 팔리는 데는 잠깐이었다. 그렇게 여섯 달이 또 흘렀다. 산티아고는 잠에서 깼다. 아직 동트기 전이었다.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지 열한 달 하고 9일이 지난 날이었다. 그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사둔 흰색 아마로 짠 아랍옷을 입었다. 머리엔 터번을 두르고 손가락에는 낙타털로 만든 반지를 끼었다. 그리고 새로 산 샌들을 신고 소리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는 참깨를 뿌린 샌드위치를 먹고 크리스털 잔에 뜨거운 차를 따라 마셨다. 그런 다음 가게 문지방에 앉아 혼자 나르길레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사막의 냄새를 싣고 오는 바람 소리만을 들으며 조용히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다 피운 후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손에 든 것은 두툼한 돈뭉치였다. 양 120마리를 사고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하고 고향에서 상업 허가증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돈이었다. 그는 늙은 상점 주인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셨다. 오늘 떠나겠습니다. 이젠 양을 살 돈이 충분합니다. 아저씨도 메카에 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고요. 늙은 상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저씨는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산티아고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주인은 조용히 차를 더 끌을 뿐이었다. 시간이 좀 더 흘렀다. 이윽고 상점 주인은 산티아고를 돌아보며 말했다. 난 자네가 자랑스럽네. 자네는 이 크리스털 가게에 생기를 가져다 주었어. 하지만 나는 메카에 가지 않을 거야. 자네도 그걸 잘 알고 있겠지? 자네는 또한 자네가 양을 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누가 그러던가요? 산티아고가 놀라서 소리쳤다. 마크툽. 늙은 크리스털 상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산티아고를 축복해 주었다. 산티아고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짐은 세 보따리 가득이었다. 방을 나서려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양치기 시절의 낡은 배낭을 발견했다. 배낭은 낡고 흠집 투성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그 배낭의 존재를 잊고 지내왔다. 배낭에는 책과 겉옷이 들어있었다. 길을 가다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배낭에서 겉옷을 꺼내는 순간 보석 두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우림과 툼밈이었다. 그는 늙은 왕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노인과의 만남을 잊고 지내왔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돈 모으는 일만 생각하며 쉬지 않고 일했던 것이다.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게. 표지를 따라가. 늙은 왕이 말했었다. 산티아고는 바닥에서 우림과 툼밈을 주워들었다. 노인과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이 다시 한번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1년여를 힘들게 일했고 표지들은 떠날 순간이 왔음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예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양들은 여전히 아랍어를 가르쳐주지는 못할 테지.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물론 양들은 그에게 중요한 다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는 바로 그 언어를 통해 지금까지 가게를 키워올 수 있었다. 그건 사랑, 열정, 무언가를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감동의 언어였다. 이제 탕헤르는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다. 이 도시를 정복했듯이 이 세상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늙은 왕은 이런 말도 했었다. 그러나 그 늙은 왕은 도둑과 거대한 사막,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늙은 왕은 피라미드가 그저 거대한 돌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정원에 그런 돌무더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말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전보다 더 많은 양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땐 주저없이 사야 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도 잊었는지 몰랐다. 산티아고는 배낭을 집어 다른 보따리와 함께 묶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왔다. 늙은 상점 주인은 외국인 부부 한 쌍을 접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손님들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른 오전 시간치고는 손님이 많은 편이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산티아고는 처음으로 상점 주인의 머리카락이 늙은 왕의 머리카락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탕헤르에서 잠이 깬 첫날, 갈 곳도 먹을 것도 없던 그때 만났던 과자 장수의 미소 또한 늙은 왕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마치 그 늙은 왕이 이곳을 지나며 자신의 표지를 남겨놓은 것 같군. 하지만 이 사람들이 늙은 왕을 만났을 리는 없었다. 오히려 자아의 신화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타난다고 했던 왕의 말이 진실일지 몰랐다. 그는 상점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 그는 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한 사람들과 그동안 배운 모든 좋은 것들은 그에게 그리움으로 남을 것이었다. 안타까움 한편으로 처음 가져보는 강렬한 자기 확신의 느낌이 기분 좋게 몸을 감쌌다.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지금 다시 양을 치기 위해 내가 잘 알고 있는 초원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는 눈앞에 다가온 귀향을 새삼 되새겼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결정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거의 1년을 꼬박 일했다. 그런데 꿈은 매 순간 조금씩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느닷없이 그 꿈이 진정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정작 메카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가고 싶다는 갈망만으로 평생을 살아온 크리스털 가게의 주인처럼 되는 게 더 나은 일인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그의 손에는 우림과 툼밈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늙은 왕이 주었던 힘과 용기를 여전히 그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어쩌면 또 다른 표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탕헤르에 온 첫날 들어갔던 카페 앞에 이르러 있었다. 그때 그 도둑은 보이지 않았다. 카페 주인이 그의 앞에 차 한 잔을 가져다 놓았다. 원한다면 언제든 양치기로 돌아갈 수 있어. 양을 돌보는 법은 이미 배웠으니 절대 잊어버리는 일은 없겠지. 하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 노인은 황금 흉패를 하고 있었고 내 인생 전부를 알고 있었어. 그는 진정한 왕, 현명한 왕이었어.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안달루시아 평원까지는 배로 2시간 거리며 피라미드와의 사이에는 거대한 사막이 가로놓여 있었다. 문득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찌되었든 보물의 2시간 거리만큼 더 가까이 와 있는 셈 아닌가? 이 2시간 거리를 오는데 꼬박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생각이 이어졌다. 난 내가 왜 양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알아. 난 양들을 알아. 양들은 내게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고 난 양들을 좋아하지. 사막도 좋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엔 나의 보물이 숨겨져 있어. 설사 보물을 찾지 못한다 해도 언제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거야. 내 인생이 내게 또 한 번 이렇게 충분한 돈을 주었고 필요한 시간도 있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 순간 그는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그는 언제든지 양치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시 크리스털 장수가 될 수도 있었다. 이 세상엔 어쩌면 다른 보물들이 더 많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왕을 만났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카페를 나왔다. 크리스털 상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다니는 대상들에게서 크리스털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우림과 툼밈이 쥐어져 있었다. 그 두 개의 보석 덕분에 그는 보물을 찾아가는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자아의 신화를 살아가는 사람 곁에 항상 있다네. 늙은 왕은 말했었다. 그는 피라미드가 정말 그렇게 먼 곳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상들의 창고로 향했다. 영국인은 가축 냄새, 땀 냄새, 먼지로 가득한 건물 안에 앉아 있었다. 창고가 아니라 거의 가축우리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이런 지저분한 장소만 지나다니는 운명인가 보군. 10년간 공부한 대가가 겨우 가축우리라니. 보고 있던 화학책을 건성으로 넘기면서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표지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의 삶과 공부는 오직 우주의 유일한 언어를 찾는 데 바쳐져 왔다. 처음에 그는 에스페란토어에 빠졌고 그 다음엔 종교, 그리고 마지막엔 연금술에 심취했다. 덕분에 그는 에스페란토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많은 종교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나 아직 연금술사가 되지는 못했다. 연금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내기는 했다. 그러나 연구는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몇몇 연금술사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연금술사들이란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뿐 남을 도와주는 것은 싫어했다. 어쩌면 그들이 철학자의 돌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업의 비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침묵으로 일관하는지도 몰랐다. 그는 부친의 유산을 거의 철학자의 돌을 찾는 데 쏟아부었다. 전 세계의 유수한 도서관이란 도서관은 다 찾아다녔고 연금술에 관한 중요하고 귀한 책들을 사모았다. 그 책들 중 하나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아랍인 연금술사가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에 따르면 그 연금술사는 나이가 200살이 넘었고 철학자의 돌과 불로장생의 묘약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영국인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믿기 힘든 전설 정도로만 생각했다. 나중에 사막으로 고고학 탐사를 다녀온 그의 친구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아랍인에 대해 말해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파이움의 오아시스에 산다네. 그 친구가 말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는 나이가 200살이고 어떤 금속이든 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더군. 영국인은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중요한 책 몇 권만 챙겨 길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이곳 가축우리 같은 창고에서 대상들이 여행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대상들은 파이움을 거쳐갈 것이었다. 난 반드시 그 빌어먹을 연금술사를 만나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었다. 그러고 나니 가축 냄새가 한결 견딜만해졌다. 그때 진보따리를 든 한 청년이 영국인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말을 걸었다. 아랍인 같았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사막. 영국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읽고 있던 책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마음이 바빴던 것이다. 연금술사를 만나게 되면 치러야 할 일종의 시험에 대비하여 10년 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복습해야 했다. 청년도 책을 한 권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다. 스페인어로 쓰여져 있는 책이었다. 어쨌든 다행이군. 영국인은 생각했다. 그는 아랍어보다는 스페인어에 더 자신이 있었다. 만일 이 청년도 파이움까지 간다면 지루함을 달래줄 좋은 말상대가 생기는 셈이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군. 산티아고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례식 장면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애쓰며 생각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시작 부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다니. 꼭 늙은 왕의 존재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는 그 책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아직도 어느 정도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결정이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면 그는 새참 물줄기 속으로 잠겨들어서 결심한 순간에는 꿈도 꿔보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보물을 찾으러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만 해도 크리스탈 상점에서 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 마찬가지로 이 대상들을 따라 사막을 건너기로 한 것도 내가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의 앞에는 책을 읽고 있는 한 영국인이 있었다.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산티아고가 들어올 때 업신여기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로 좋은 길동무가 될 수 있을 텐데도 영국인은 귀찮다는 듯 그저 짧게 대꾸할 뿐이었다. 산티아고는 책을 덮었다. 영국인과 비슷해 보일 만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우림과 툼밈을 꺼내 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영국인이 놀라서 소리쳤다. 우림과 툼밈이군. 산티아고는 재빠르게 우림과 툼밈을 주머니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파는 게 아닙니다.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건 그리 대단한 물건이 아니야. 그저 크리스털일 뿐이지. 이 지구상에는 수백만 개의 크리스털이 있어. 하지만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우림과 툼밈이지. 난 이쪽 세상에도 그것들이 존재하는 줄은 몰랐는데. 왕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영국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산티아고의 것과 똑같이 생긴 보석 두 개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왕이라고 했나? 영국인이 물었다. 선생은 왕이 양치기와 이야기했다는 걸 믿지 않는군요. 산티아고는 그렇다면 이 사람과의 대화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양치기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한 왕을 처음으로 알아보고 경배를 드렸지. 그 후로 왕들이 양치기들과 이야기하게 된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영국인은 혹시 산티아고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설명을 덧붙였다. 성서를 보면 나오지. 성서는 또한 내게 이 우림과 툼밈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 이 보석들은 신에게 허락받은 유일한 예지의 도구였지. 제사장들은 이것을 황금으로 만든 흉패 안에 가지고 있었지. 산티아고는 지금 이 창고 안에 있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의 표지인 것 같군. 영국인은 큰 소리로 혼잣말 하듯 이야기했다. 누가 선생에게 표지에 대해 말해주었나요? 산티아고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표지야. 그는 읽고 있던 잡지를 덮었다. 천지만물은 그것이 창조되던 태초에는 온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잊혀져 버린 어떤 언어에 의해 만들어졌지. 난 사물들 속에서 바로 이 우주의 언어를 찾는 중이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 그 우주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산에 연금술사를 만나기 위해서지. 창고 책임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끊어졌다. 당신들 둘은 운이 좋소. 오늘 오후에 파이움으로 출발하는 대상이 있으니 말이오. 뚱뚱한 아랍인 창고 책임자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이집트인데요? 산티아고가 말했다. 파이움이 바로 이집트에 있소. 그러고 보니 당신은 아랍인이 아닌 것 같은데? 창고 책임자가 산티아고에게 물었다. 산티아고는 자신은 스페인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영국인은 산티아고가 스페인인이라는 걸 확인하니 마음이 놓였다. 아랍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쨌건 유럽인이었던 것이다. 저 사람은 표지를 운이 좋다라는 말로 표현하는군.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커다란 백과사전에다 행운과 우연의 일치라는 말에 대해 기록하고 싶군 그래. 이 단어들은 우주의 언어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살찐 아랍인 창고 책임자가 나가자 영국인이 말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손에 우림과 툼밈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물었다. 자네도 나처럼 연금술사를 찾아가는 길인가? 나는 보물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산티아고는 불쑥 대답했다. 그러고는 괜한 말을 했다 싶어 이내 후회했다. 하지만 영국인은 그의 말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어떤 의미로는 나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영국인이 말했다. 나는 연금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티아고가 조심스럽게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창고 책임자가 들어와 그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중간에 들려드린 곡은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테마곡 인생의 회전목마였고요. 두 번째 곡은 연필의 연주곡 집에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곡은 브랜든 노트의 G, F샵, AG였어요. 오늘 읽어드린 내용 중에 나르길레라는 것이 나왔죠. 나르길레는 연기가 물을 거쳐서 나오게 만든 담뱃대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크툽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아랍어로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쓰여져 있는 말이다 라는 의미로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다 의 뜻으로 쓰인다고 해요. 크리스탈 상점이 주인이 산티아고에게 마크툽이라고 말한 것은 어차피 네가 양을 사지 않을 걸 알고 있어 라는 의미로 했겠죠. 여러분은 오늘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 곳이 있었나요? 저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것들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상인이 고백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바로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려고요. 산티아고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의 모습이 있는지 또 나의 모습은 어떤지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17번째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는 여기서 마칠게요. 뜨겁거나 끈적이는 여름 건강 주의하시고요. 8월에 다시 만나요. 저는 핑카나였고요. 녹음은 구로 FM의 김정근 PD님이 오랜만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2017년 7월의 어느 날, 우리에게 남은 날들 중 첫날, 오늘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할게요.